여보세요? 네. 홍콩 반점이죠? 여기가 홍콩 반점.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. 풍림 1차 608호? 풍림 1차 908호요. 몇 동이에요? 몇 동? 몇 동이에요? 동 하나예요.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? 동 하나예요. 에이, 1동. 908호. 908호.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. 단무지. 젓가락도 안 왔는데. 젓가락. 나무 젓가락.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쳐먹어.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.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?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?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.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? 환불되는 짜장이 어딨어? 왜요? 환불 안 되는 게 있어요. 짜장면 환불은 라스베가스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어. 짜장은 간짜장 돈 좀 있음 삼선 짜장 술 먹은 남자린 고추 짬뽕이죠. 변덕스런 짱케이죠. 때문에 나 온 짬짜면 복짜면 탕짜면 복짜면 탕짜면 탕복밥 밥 먹어 방구 앞으로 안 먹을 밥. 메뉴에는 만두가 오죠. 비 내리면 따끈한 오종. 이 땡기고 안 땡기는 건 마파 두부 덮밥. 아저씨 단무지 두 배로 줘요. 양파는 조금 장수 육회 굽백인 자만 특정 식은 두루 좌만 골목길 바닥이라도 만족. 만두는 서비스. 요새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딨음. 어디든 배달 가요. 빛보다 빠른 그 속도 잡아보기 혀를 여 해산물 신선해 허리 어 빨리 한번 국물 뺏어 먹히고 마는 법. 그릇에 쳐박힌 머리 바닥까지 핥아먹지. 바싹 튀긴 탕수육 뭔가 있어 마파두부 뺏어 먹고 생 까고 마는 인간관계 속에 배고픔은 2500원이면 해결 행복 느낀데도 면발은 너무 쫄깃해. 골들기들은 파핑에 고기 반찬은 어지 어지라게 만들어 여기 저기서 시켜봐도 이만 못 내지. 세트 A만 1000원이면 뽕 빼어 화질 집중해도 온 에어. 살찌는 걸 왜 겁내요. 올리브유만 따라 쓰도 돼요. 왜 끊어요? 나 안 끊었어? 왜 환불이 안 돼요? 짜장은 환불이 안 돼. 환불 안 되는 게 있어요? 짜장은 환불, 짜장이 환불이 안 돼.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니? 너 몇 살이야? 너 혹시 소비자 보호센터라고 알아? 어? 아 소비자 보호센터. 우리 아빠 거기서 일하거든? 아니 저희 아버지 거기서 일하는데요. 니네 아빠 뭐 하는데? 우리 아빠 사장이거든? 우리 아빠는 회장이거든? 맛도 없구만. 뭐 맛이 없어? 맛이 없어요. 예, 어? 나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국 우크라 대학에서 짜장 앞에서 번더를 짠 사람이야. 네가 짜장의 짜를 알아? 이게 어떻게 만든 짜장인데 네가 병풍 뒤에서 짜장 냄새를 맡아봐야.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목숨 죄를 지었구나지. 어? 진짜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짜장을 팔아봐라.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짜장을 골목길